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담당하고 있는 남영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예, 오늘 로마서 2장 이제 4절 5절 말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신 것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아 이제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2장을 계속 상고해 봅니다. 우리는 간혹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과 2장의 4절, 5절 읽다 보면은 그런 표현을 찾게 됩니다. 4절에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또 5절에 우리 자신의 고집이라는 표현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의 작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의 고집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우리를 향한 감동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의 고집, 이 서로를 비교해 보면서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아주 적극적인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느껴야 하고 또 실체화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였다. 동시에 우리를 회개케 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 인도하셨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상고해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또 어디로 인도하셨는지를 확연히 알게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단어는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판단을 하든 판단을 받든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문제를 그 정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의 문제를 보고 있고요. 또 자신도 같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남을 향해서 비판하는 판단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은 정말 숨길 수 없는 죄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그런 우리입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운 우리입니까? 이렇게 우둔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도록 섭리해 주시고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도록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은 인도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인도자를 참 잘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경주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반면에 우리 인간의 고집, 나의 고집은 어떠한가 또 같이 살펴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의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다.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은 결국은 더 어려운 일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애굽 왕 바로와 또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 무지한 그 고집스러움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열 가지의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했다. 강팍해져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고집을 부리니까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 이스라엘 백성이 참 고집스러웠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도 고집 부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 두 부류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는 것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그런 존재들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던 그런 무리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많은 무리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해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인 3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 54절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는데 이게 반대로 찔린 거죠. 예.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고집을 부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이렇게 지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저도 가끔 무슨 고집이 그리 세냐라고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내가 고집이 세? 아닌데 나는 오히려 고집을 안 부려서 탈인데 뭐 이렇게 제 자신이 그렇게 혼잣말을 하지만서도 그것은 제 자신의 생각이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고집이 센 모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누구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의 고집에 대하여 정말 진실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강팍하게 나의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는 않고 있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확하고도 또 진실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는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스러운 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정말 값지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평안함을 얻고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